지금 11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지금 시간이 11시 한 15분 정도 됐네요. 저는 지금 한국기독교회관 7층 농성장에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꽃과 촛불이 있고요. 이 공간은 현재 암전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공간에서 인턴 스테판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낭만적이죠? 네. 이런 따뜻한 공간에서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은 인턴 스테파니를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농성장에서 매일매일 진행하는 농성장 별이 빛나는 밤의 2부 행사이기도 합니다. 인턴 스테파니가 국내외 정세를 주로 전달을 하는데요. 사실 이 정세를 만들고 끌고 가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는 분을 모시고 사람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근데 또 사람 이야기 나누는데 평소에 팟캐스트 운영하듯이 딱딱하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언니 동생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듣는 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모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인공과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대학생 3명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자기소개 먼저, 깜찍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학생이고요. 저는 그 누텔라를 되게 좋아해서 누텔라입니다. 저는 낙천주의자 긍정요정이라고 합니다. 어, 줄여서 긍요, 긍요? 긍요! 긍요예요, 긍요. 네. 저는 인절미를 좋아하니까 인절미입니다. 아, 어울린다. 아니, 사실 절미 가지고 절세 미인 막 이런 드립을 치는 거예요. 포기할래요. 포기할래요. 당연하죠. 아니 지금 미녀 책사 앞에서 절세 미녀. 아, 남자 움직여야겠어. 아니 제가 오늘 여기 하기 전에 사전에 별명을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절미 괜찮은데? 그런데 다들 짓는 거 너무 어려워하길래 먹을 걸로 지어라 그러면. 아, 그런데 역시 우리 극요는 극요 좋네요. 예, 극요 좋네요. 아, 사실 이런 말해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 친구 외모는 화투장에 있는 비광 닮았거든요. 아, 제가 다 이제 친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왜곡됐어요. 뭐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예, 지금 간간이 목소리가 들리는 이분이 오늘 모실 분인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농성단에 함께하고 있는 강순영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긴 얘기니까요. 저 소개는 간단하게. 네. 네. 와! 오! 역시.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는 이 게스트 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언니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편하게. 그래서 그냥 녹음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알아서들 부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사실 지금 요 근래에 그 2부 행사를 그 모셨던 분들에게 대학교 때 이야기를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또 이렇게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대학생들이고 그 중에서도 맨날 그 학교 공부만 하고 대학교 가면 학교 공부만 하고 그냥 아니면은 그냥 친구들하고 놀거나 이런 일상적인 것들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막 깨달아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의 대학 생활들을 참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동안 이 세 명은 아마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있을 거예요. 네. 모두 발언을. 일단은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 당연히 데모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언니가 먼저 대학을 들어갔는데 너무 신나게 문선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화선전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몸짓 그때는 율동. 근데 언니가 먼저 들어가서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흐르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말은 안 해도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오는데 세세대 청춘 송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철 들어간다는 것은 제 한 몸의 평안을 위해 세상에 적당히 길드는 거라면 내 결코 철 들지 않겠다. 근데 이게 정말 스무 살 청년의 아주 당돌한 그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선언인데 그게 17살 고등학생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고3 때 수학 선생님이 애를 때려서, 여고생인데 때려서 팔을 부러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 고3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막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고1, 2는 학교를 다닐 날이 많다. 어떻게 하겠냐. 고3 우리는 이제 몇 개월 버티고 나가면 끝이다.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반장이라는 게 재수 없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반장들이 다 계단 밑에 숨어 앉아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하는 동안에 반장들만 빠져나와서 계단 밑에 숨어갖고 회의를 이제 한 거예요. 유인물을 뿌리자. 교무실에 새벽에 침투조. 그다음에 유인물 만든 조, 그다음에 뿌리고 어쨌든 이 운동장까지 나가게 하는 이제 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거예요. 새벽에 근데 전교조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큰 도움은 못 받았어요. 선생님들 이제 저희 걱정하면서 이제 말렸고 저희는 이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선생님들에게 분노하면서 이제 새벽 그 행동을 감행을 한 거죠. 그래서 교무실에 경문 뿌리고 교무실은 뒤집어지고 색출을 하러 막 선생님들은 막 돌아다니고. 조용하게 이제 저희는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절반에 성공을 했어요. 반만 이제 운동장을 뛰어나올 수가 있었고 나머지들은 이제 못 나왔고 그리고선 선생님이 어쨌든 그 친구한테 사과했고 교장 선생님한테로 그 부모님이 찾아갔을 때 재발 방지 약속했고 그래서 아 이겼다 이렇게 막 좋아했는데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졸업할 무렵에 이 수학 선생님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한 원망, 아 이거를 교실에서 이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 조용했지, 조용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그때 그래서 같이 그걸 했던 반장들이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명동성당 앞에서 절반을 만났어요. 다 데모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꺾어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를 그때 알았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무서우면서도 전율이 있어요. 반드시 할 수 있는 해야 된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런 것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알게 됐던 게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학교가 좀 심각해요. 고등학교 별명이 저희는 다섯 번 결석하면 FA라는 게 있어요. F가 아니라 결석으로 인한 F, 그러니까 FA라는 게 따로 있어서 매번 출석 체크가 세 번 이상 결석이 체크되면 공고가 떠요, 공고문이. 그러니까 게시판에 붙는 거죠. 명단이, 학번하고.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빼고 데모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독후감을 1학년 동안, 1년 동안 써요. 한 달에 두 번씩. 그러니까 독후감 쓰면서 출석도 제대로 하면서 데모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어려웠어. 정말 어려웠는데 그 전에는 등록금 투쟁만 교내에서 하다가 제일 첫 번째 가투로 나간 게 이제 노수성 열사가 길거리에서 토끼몰이 당하다가 인쇄소에 몰려 들어가가지고 토끼몰이 당하니까 이제 숨이 막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소식 듣고 아 정말 이 모범생 기질이 독후감을 놓고는 못 나가겠는 거야. 그래서 정말 두 시간 만에 독후감을 읽고 다 쓰고 한자도 냈어요. 우리 고등학교 진짜 한자 다 필사하는 거 다 해놓고 다 내놓고 그러니까 독후감을 넣는 통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다 넣고 데모를 하러 나간 거지. 데모하려고 독후감을 정말 열심히 썼고 첫 집회가 노수성 열사 추모 집회. 그러니까 항의 집회죠. 근데 정말 사람이 죽었다는 거를 역사책에서만 봤지. 내가 대학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나 그걸 볼 줄 제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첫 가투로 나간 다음부터는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 나간 거죠. 출석부 도장을 찍으면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실천 활동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운동 다 데모하는 줄 알았다. 참고로 어제 함께 자리했던 박 선생도 나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올라가면 다 데모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히 데모할 줄 알았던 또 한 명을 그렇죠. 만났네요. 제가 오늘. 근데 재밌는 거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데모한 거 보고 놀랬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저는 진짜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정말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공부만 하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바로 딱 만났는데 데모에 완전히 이제 이렇게 성수가 나서 신이 나서 쫓아다니고 있는 거 보고 좀 애들이 놀랬죠, 친구들은. 근데 오히려 거꾸로 모범생 기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데모를 나중에 하게 된 고등학교 친구랑 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 모범생이어서 아마 데모를 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안 하면 이게 성에 이게 안 차니까 그걸 못 견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범생이어서 오히려 데모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역설인데. 그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저는 진짜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찌저찌 해서 계속 이런 실천활동을 하고 변혁을 지향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던 게 그러니까 아는 만큼 하지 않으면 뭐가 이렇게 걸린 것 같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모범생은 정말 아니었지만 이게 목적이 뚜렷하면 안 하면 못 견디는 애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참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 이놈의 기집애는 조신하게 살라니까. 지 오빠는 조신한데 쟤는 왜 저래? 이런 거 있잖아. 하나가 조신하면 됐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혹시 뭐 쭉 들으면서 또 궁금한 거나 뭐 아니면 자기가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거 이제 고민되는 거. 나이가 몇 살이죠, 각각? 21살. 우리 누텔라 21살. 금요. 네, 23살. 27. 와. 좋은 나이인데 27. 엄청 좋은 나이지. 굉장히 좋은 나이지. 27이면 훌륭하지. 20대 초반이 더 좋을 것 같지만 별로 그렇지 않던데 나는.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점. 많이 흔들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게 정상이지. 근데 이렇게 학생 운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운동을 지향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는 건데 뭔가를 하다 보면은 부닥치는 그런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제 학생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부닥치는 거는 생각보다 애들이 의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알았을 때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렸었어요. 19인데 막 23살, 24살, 25살 오빠, 언니들을 만났는데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앞으로 살아야 될 것도 잘 모를 뿐더러 그냥 아무것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 그러고서 이제 아는 선배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앞으로 넌 되게 많이 깨져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입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와장창 다 깨졌죠. 진짜 다 깨졌어요. 정말 대학생이라고 뭐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20살 넘었다고 뭐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새내기인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이제 주변 사람들 다 아예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는 데모란 말 처음 들었고 그런 시위를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TV에서도 못 봤어요. 저는 TV 안 보여주잖아요. 인터넷 잘 안 했어서 인터넷 해봤자 뭐 그냥 옷 입히기 이런 거 옷 입히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나 뭐 드라마 보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막상 이제 서울 올라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자기의 의견을 내미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뭔가 놀라고 처음에 그런 집회나 그런 시위하는 걸 봤을 때 너무 가슴이 떨리고 너무 두근거리는데 또 너무 설레는 거 너무 무서운 거 경찰이 너무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은 게 제가 지방인데 지방에 그렇게 경찰 안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적응되고 좀 더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나 이제 이런 거 할 거야. 얘기하니까 왜? 왜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그래 뭐 너가 생각이 그렇다면 좀 조심해서 해라. 너가 그런 게 요즘에 되게 말이 많으니까 종북종북하니까 근데 너가 조심해 살아라 하고 다른 친구는 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주어진 대로 잘 사는 친구. 자기가 본인의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왜 하는데 그럼 뭐가 바뀌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바뀔 거라고 보고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되게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뭐 이승만이 이렇게 목법 받고 어쩌고 했는데 결국 내려오지 않았냐. 나 그런 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계속 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냥 너는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난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친구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가자 라고 끝내고 난 말을 끝내고 난 또 다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되게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생각을 나처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걔는 제대로 이해하고 난 나도 이렇게 하고 내가 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학생운동할 때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나도 내가 한 100쯤 알면 5, 10을 설명하기가 편한데 나도 한 20, 30 아는 거를 가지고 5, 10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화가 나잖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맹휴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등록금 투쟁을 하면 이제 전체가 학교 전체가 이제 휴업을 해요. 하루를 파업하는 거랑 노동자가 파업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전체 이제 동맹휴업을 하는데 이거를 한 학교 단위로 하기도 하고 지구별로 하기도 하고 그때 저는 이제 한총련 세대니까 한총련 전체가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파업이랑 똑같아요.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같이 안 하면 이기는데 내가 하는 동안 쟤가 들어가서 공부할 것 같고 쟤는 손해를 안 볼 것 같고 나는 휴업하면은 나는 손해 볼 것 같은 거죠.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서도 쓰이는 그 협업의 딜레마라고 해요. 그때 그거를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가 할 것 같으니까 나도 하는 순간 서로가 망하는 이걸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요. 근데 그 딜레마에 다 빠지죠. 근데 그거의 기본은 잘 모르니까 잘 못 믿겠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봤자 대학 새내기 때 그렇잖아요. 과동기가 알아봤자 입학한 날로부터 그때까지죠.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잘 검증도 안 되고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선배들이 하는 얘기도 제 기억에도 한 20, 30% 알아들었으면 많이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계기가 있을 때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는 부족한 것 같아도 정말 오랜 시간 쌓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0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 같이 만나는 과 친구들이 한 6명 정도 되는데 과 선배들 빼고 이제 6명 정도 되는데 제가 농성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소식 듣고서는 바로 달려온 사람들 중에 그 동기들이에요. 그 한 5, 6년을 연락을 못 했거든요. 서로 바쁘고 일을 하니까. 근데 그냥 소식 정도만 주고받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계속 운동을 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국가보안법 하면은 보면 사실 이 상황이 딱 됐을 때 정말로 이제 믿고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말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요. 근데 진짜 5, 6년을 연락을 안 했어도 이 친구들은 뛰어오는 거예요. 맨발로. 뭐 해줄까? 이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 친구들이 돌아가서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이 감자를 구해주세요. 왜냐하면 스무 살 그때 그 마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내 친구 구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그 마음이 정말 구구절절한 그 논리를 다 떠나서 정말 그 학생운동에 저는 96년도 완전히 학생운동을 그 학부제 만들면서 완전히 이제 파괴하는 공작들이 진행됐을 때고 그 뒤로 진짜 그 학부제 되면서 학생운동이 정말 사양길로 이렇게 접어드는 과정을 눈으로 다 본 세대이기 때문에 등록금 투쟁하러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뺨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석시 치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운동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세대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잘 알고 뭐라도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고 이 친구들이 뭐 농활 가서도 뭐 세탁기를 쓰네 만해 가지고 막 싸우고 뭐 운동의 원칙이 어쩌고저쩌고 막 또 싸우고 너는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무섭게는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나오기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역시나 그렇게 해서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친구들은 끝까지 남는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이제 힘이 되는 친구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끝까지 결국은 아주 희한해요. 이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어떤지 몰라서 절대 놓지 말라는 얘기는 하고 싶고, 저랑 이제 농할 때 그 세탁기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막 싸우고 막걸리 먹고 막 진짜 싸웠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학번이 저 인문대니까 그 친구는 1번이고 저는 2번이었어요. 종씨고, 그러니까 같은 성씨니까 키도 저랑 비슷해요. 둘이 작아가지고 오종종하면서, 그 친구는 남자고 전 여자고, 둘이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종종하면서 애들이 이제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거의 3학년에 군대 가면서부터는 이제 운동을 거의 접고선 사회생활을 그냥 하러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난 뒤에 만났어요. 이 친구는 출판 노동자 조합, 그러니까 출판 노조, 출판 노조를 만들면서 언론 노조, 출판 노조 지회를 맡은 사람으로 갔고, 저 또한 이제 지역 기반을 하는 이런 활동가로 해서 둘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그때는 네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 네가 뭐 하는지 정확히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다. 내가 노동 현장에서 이 문제에 부딪히니까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내가 알 것 같다. 그때 좀 더 나를 체근하지 그랬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고집에 내 얘기를 들었겠니?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받아요, 지금도. 일적으로도 도움을 서로 많이 주고받고, 운동적으로도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1번, 2번으로 계속 살아요. 20년째예요. 아웅다웅. 근데 오래가는 동지.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렇게 하나 건지는 게 참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봐야죠. 끝을. 끝까지 가봐야 사람의 삶은 아는 것 같고, 지금은 참 그래서 그 친구가 든든하고, 재밌죠. 그 친구가 예전에도 그 예전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요. 농할 때. 아, 근데 저는 제 주변에 96학번 선배들이 정말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02학번이에요. 없을 만도 하고 맞아요. 없을 만도 해요. 왜 그냥 다 졸업할 그 학번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냐면, 제가 했던 동아리 행사가 있어서 선배님들이 다 와도 96학번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학생운동을 하면서 혹은 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도 96학번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는 예, 거의 제가 볼 때 언니가 유일무이한. 우리 김동관 농성단원도 있고 생각보다 많아요.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좀 몇 명 뵌 거지 그렇게 못 뵀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96년도에 있었던 연대 사건을 넘어갈 수 없겠다. 이거는 한번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새내기로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얘기를 조금 하면, 이게 사실 전체 운동의 흐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96학번들이 많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97년도 IMF 때문에도 커요. 왜냐하면 취업시장이 확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노동학법을 계속 개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3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많았어요. 96학번 동기들이, 운동하는 동기들이. 진짜 96학번 모으면은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많았는데, 딱 3학년 되면서부터 우두두두두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남은 96학번은 정말 10명 손가락 안에 꼽았어요. 4학년, 5학년 이제 저도 졸업하고 1년 더 학교에 있었는데 꼽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국립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국립대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친구들이 가난한데 머리가 좀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법대 다니다 보니까 법대는 또 특성이 그렇고. 근데 그러면 더욱더 그 생계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크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겠다 커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큰 사건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96년도 연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연대 항쟁이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겪었던 사람들은 불러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으로서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쌍용차 침탈했을 때 상상하면 될 거예요. 근데 학교를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상황에 얼마 전 서강대 그 앞에 잠깐 그 경찰 병력 들어간 걸로도 정말 황당한 지경인데, 그때 당시에 정말 그냥 백골단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정경하고 달라요. 모양새, 옷을 입은 것도 완전 다르고, 이 사람들은 체포조예요. 단련된 체포조, 유단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쫙 깔려 있는 상태로 하게 되는데 그냥 통일 행사 하러 들어갔다가 몇만 명이 고립된 거예요.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세를 주도하기 위해서 농성을 우리가 들어온 게 아니고 못 나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농성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되게 이제 힘차게 싸우기는 했어요. 안에서 진짜 못 나가게 하니까 계속 나가기 위해서 싸움을 했고 그때 당시 97년도까지만 해도 정말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싸웠어요. 근데 정말 어느 정도로 하냐면 너무 계속 그 진입을 시도하니까 앞에서 막다가 막다가 정말 쌩으로 터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기가 이제 그때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앞에 이제 그 사수대라고 불렀는데 이 친구들이 앞에 선봉대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면 우리 학교 동기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야 하고 부르는데 애가 딱 얼굴 들었는데 이마가 터졌는데 꼬맬 시간도 없고 그 병원 못 가는 거예요. 호치키스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 기분을. 어제까지 막 맥주 먹고 신나게 놀았던 친구가 이렇게 이마가 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호치키스 받고 있는 걸 한번 봐봐요. 광주항쟁이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런 생각은 했죠. 근데 저는 이제 한 12일 정도 안에서 이제 갇혀 있었는데 뭐 계속 침탈해요. 침탈을 시도하니까 막 그 종합관 입과대까지 건물 앞까지 학교 정문 넘어서 얘네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건물 안으로 다 쫓겨 들어가서 막는 거예요. 이렇게 수송하고. 근데 뭐 지랄탄이고 최루탄이고 계속 들어오니까 창문은 여름이거든요. 8월 15일 기준으로 행사를 하니까 안으로 계속 최루탄은 들어오지. 그 많은 사람이 땀에 쩔어가지고 같이 있고 씻지도 못하고 그때 이제 단수 다 했죠. 지금은 단전이지만 단수 다 하고 숨이 막혀요. 근데 정말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진짜 포기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정신력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의 나중에 저는 이제 그 서부 지역에서 한 행사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서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먼저 내보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20일을 있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12일째 된 때는 음식물 반입 다 차단했고 여성물품들 같은 것도 다 차단하고 그래서 왜 건강사회를 위한 의사회, 정의실천 이런 데서 이제 그 여성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밖에서. 왜냐면 안에 없으니까. 인권이다 이거는 이러면서 막 싸워서 들여보내고 의약품 싸워서 들여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음식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까지 했냐면 안에 연대 크니까 매점이 있잖아요. 근데 매점까지 가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거리에 얼마든지 이제 정경하고 백골단이 칠 수 있는 거예요. 요 가는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모아요. 돈을 딱 모아서 사수대가 그걸 돈을 들고 사수대가 이쪽에서 지키고 뛰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서 딱 매점을 가서 돈 놓고 물건 담아가지고 또 뛰어서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거를 수십 번 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매겨 살린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무섭고 힘들어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장면을 잊지 못해서 계속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 기억에는 남총련이라고 해요. 남쪽 지역에 이제 전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 사수대 제일 이제 세다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과 충남 제가 알기로는 충청의 일부가 막았어요. 한 400명이 400명의 사수대 400명이 지금 상상이 가요. 이 400명이 이렇게 병력을 막고 싸우면서 진짜 얻어 터져가면서 진짜 막는 거죠. 막고 이제 4, 5천 명 되는 이 대오를 이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막 뛰어가는 과정에 다 보여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그거를 이제 8차선 도로로 뛰어서 탈출하는데 막 뛰는 와중에 사수대도 그냥 막 터지고 깨지고 있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죠. 그냥 몸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몸으로. 그 연행되면서 그냥 막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탈출해야 뒤에 이제 탈출했을 때 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숨겨줄 하숙집, 입힐 옷, 먹을 거 씻겨야죠. 티가 안 나야 되잖아요. 안 잡혀가려면. 그거를 할 사람들을 먼저 탈출시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탈출시키는 거예요. 정말. 왜냐면 정말 너무 많이 얻어 터져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꼬질꼬질하지. 정말 못 씻고 햇볕에 새까맣게 타갖고 못 먹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볼이 홀쭉하게 돼가지고 그 앞에서 그거 탈출시키겠다고 서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뛸 힘이나 있었겠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는 운동을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탈출시켰는지 내가 알거든요. 이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뭘 했는지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저는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 다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아니까 언젠가 또 그런 계기가 되면 움직일 거다. 그거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 장면을 눈으로 본 사람은 이제 못 잊는 거죠. 못 잊어요. 근데 보면은 그때 90년대가 한참 학생운동이 되게 활발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권에서는 학생운동 어떻게든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탄압들을 진짜 단순히 비인간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악마적인 탄압들을 한 건데 그게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쌍차를 탄압하는 과정이 진짜 악마적으로 탄압을 했는데 반대로 그 정권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세력이 노동운동 세력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90년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96학번이고 동생이 99학번인데 언니하고 저는 이제 야 대학 들어가면 선배들이 막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재밌는 데도 많이 데려가고 문화행사 같은 거 야 1, 2학년 땐 데모해도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겁먹지 마 이러면서 막 얘기했는데 동생이 들어가서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언니 아무것도 없어. 진짜 철렁한 거예요. 제가 걔네 학교로 이제 집회를 가면 이제 걔를 부르고 이제 이랬는데 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못 느끼고 정말 취업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내 눈으로 내 동생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참 내가 못 만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구나. 이게 학교는 다르지만 우리 학교 99학번이 똑같은 모습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올바른 내용을 공부하고 정책과 노선, 이념과 정책과 노선을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어그러지면서 각 학교의 단위별 운동도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너무 이제 좌경적이거나 너무 우경적이거나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중 집안을 이제 계속 이탈되는 거죠, 대중들은. 왜냐하면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제가 지역에서 만나봐도 그렇고 요구라는 거는 물론 이게 뭐 본능적인 게 요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일상을 정말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한 존재로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거를 같이 얘기하고 뭐로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점점 이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너희보단 좀 잘 알지 이런 류의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맨날 이제 술 먹고 수업은 빠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절대 수업을 빠지지 않았어요. 데모할 때는 수업을 빠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데모하러 간다고 조교한테 얘기하고 가면 출결해서 결석 체크를 안 해줬어요. 선배님 왜냐면 다 과 선배예요. 그치. 조교들은 그러니까 뻔히 알거든요. 얘가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안 들어오는 애인지 정말로 데모 가느라고 안 들어오는 애인지를 알아요. 그 저에게 양심이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 데모 가면서는 수업을 빠져도 술 먹고 돼야 수업은 안 빠졌어요. 정말 술 먹고 수업 빠질 때는 결석 처리했어요. 그냥 제 스스로. 이건 빠진 거다 내가. 근데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납득이 가야 된다. 최고 성실하고 사실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믿고 따라오잖아요. 왜냐하면 힘든 길 가자고 하는데 이렇게 살면 힘들고 뻔히 보이는데 믿을 사람을 보고 따라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 때는 제가 13학점밖에 안 들었어요. 일부러. 앞에 몰아듣고 4학년 때는 왜냐하면 단위가 올라가니까 학생 운동하는 단위가 점점 올라가니까 할 일이 많아질 게 뻔하니까 1, 2, 3학년 때 학점을 바짝 몰아듣고 3학년 때는 너 휴학했니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제 수업을 안 적게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빠져도 도와줄 수 있는 조교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4학년쯤 되니까 친구도 있고 바로 윗선배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는 제 마음대로 이제 하고 다니긴 했는데 3학년 때까지는 시험 보면 복사집에 제 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노트가 제 수업 노트가 복사집에 그냥 맡겨져 있어요. 제 걸 복사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족보 있죠. 그러니까 노트 필기를 해놓은 사람들 몇몇 거를 거기에 맡기는데 왜냐하면 과 친구들이 보고 공부하라고. 근데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제 노트를. 야, 너 노트 좀 빌려줘. 복사집에 있어. 저기 사회과학대 복사집에 있다. 그러면 야, 사회과학대 복사집에 있대. 그 수업 듣는지 뭐 그 몇십 명이 그거 다 복사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 절반은 그 노트가 누구 건지 알고 절반은 누구 건지도 몰라. 왜냐면 있다고 하니까 복사하러 가는 거야. 근데 그만큼 왜냐면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욕심이 정말 하늘을 찔렀던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 쓸데없는 것도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잘 써먹는 것도 많아요. 아, 잘 공부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몸에 뱉던 이제 이악스러움이나 악착같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쨌든 아, 나 못해, 못해주겠어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고 어 그래, 어 그렇게 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줄게. 이거까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그래서 지역에서 저는 노를 모르는 여자예요. 왜냐면 이거 뭐 좀 이것 좀 문서 좀 봐줘요. 그럼 어 봐주고 이것 좀 수정해서 보완해줘. 어 수정해서 보완해주고 그냥 그런 것들. 그게 대학 때 그렇게 살았던 게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언니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 우리 같이 있는 친구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누텔라가 이야기한 본인이 들었던 생각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궁금한 거를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봐도 되고요. 누가 좋을까? 절미. 아니, 절미 절세미녀. 절세미녀. 괜찮아. 안 보인다니까. 최대의 고비가 왔을 테고 또 그거를 극복해내는 생각이라던가 깨달음이라던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그 탈출시켜주는 그분들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그만둘래야지 그 생각조차 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위기가 이렇게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고 근데 힘들기는 했죠. 그러니까 어떤 힘듦이 오냐면 그러니까 한 번도 용돈을 집에서 타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은 내가 벌 요량이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용돈은 이제 안 타서 썼는데 다 벌어서 썼거든요. 벌어서 쓴다는 게 내가 활동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꾸로 알바를 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4학년 됐을 때 제가 빨간펜 선생님으로 3년을 먹고 살았는데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졸업할 무렵까지 졸업해서 한 조금 더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 논술 채점이 단가가 괜찮았어. 꽤 받았어. 국문과고 논술을 좀 이렇게 좀 잘 했기 때문에 그걸로 돈을 좀 많이 벌었죠. 5, 60만 원씩 벌었으니까 그때 대학생 용돈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는 학생회비를 나중에 안 줬어. 학교가. 학생회비를 쥐고 원래 총학생회로 내려줘야 되는데 아예 안 줬어요. 우리한테 안 줬고. 나중엔 정말 이제 갈 때까지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인쇄비용, 뭐 투쟁 물품 만드는 거 이런 거 이제 돈을 이제 써야 되니까 알바하면서 이제 그 돈을 쓴 거죠. 근데 버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진짜. 엄청 들어가고 학생회비는 안 나오고 맨날 무슨 한겨레 후원 광고 내야 된다고 맨날 분담금 걷어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정말 나중에 돈이 어느 정도로 없냐면 차비가 없어요. 없어서 못 나오게 생긴 거지. 그래서 집에 있는 동생 돼지저금통 그리고 학교를 막 오는 거예요. 학교 와서는 있는 이제 과학생회나 이런 데서 해서 1,000원 받아가요. 1,000원이면 예전엔 다 집에 돌아가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밥은 이제 굶거나 아니면 또 이제 학생이 선배들 있거나 이러면 선배 오거나 이제 복학생 오면 이제 잡는 거지. 선배 뭐해요? 밥이나 사주고 가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내가 벌어도 소용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일이 와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아마 운동을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이제 많이 올 텐데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4학년 때면 한총련 대의원 그러니까 단과대 학생회장이면 자동 수배였어요. 근데 이 수배자들이 명절 때 제일 위험하니까 학교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피신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전화기 끄고 우리가 맨날 이제 택배 배달이라고 계속 수송을 한 다음에 안전한 곳에 피신을 시켜놓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거 다 사주고 사다 놓고 냉장고 이렇게 채워놓고 굶어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없는 동안 해놓고 비상 연락망만 이제 만들어놓고 돌아와서 학교 딱 왔는데 우리는 정작 밥 먹을 돈이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선배들이 고생한다고 자기 회사에서 받은 참치캔 선물 세트를 학회 놓고 갔어. 그리고 우리 선배랑 둘이 캔 뜯어갖고 그 참치캔 먹고 이게 이런 게 이제 사실 청승 맞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이제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것과 이제 일시적인 고비들이 오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든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헤쳐나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정말 타격이 딱 컸던 거는 같이 이제 총학생회 선거를 막 어렵게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같이 이제 준비하던 친구가 과 학생회 선거대책위원을 결의를 하고 MT를 갔어요. MT를 갔는데 새벽에 다 울면서 전화가 온 거야. 애가 그러니까 깜깜하잖아. MT 가는 데가 우리가 주로. 근데 갓길로 이렇게 다 걸어가고 있는데 애가 이제 야 차 온다 그러니까 애가 건너뛴 거예요 이렇게. 아 차를. 근데 차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음날 선본 발대식 할 거였는데 애가 사망 소식이 딱 아침에 온 거예요. 새벽에. 선거를 그냥 접었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근데 생각해보면 접지 말았어야 됐다는 생각은 나중에는 이제 평가를 하지만 그때는 참 그게 견디기 어려운. 그 친구를 이제 장례 치르고 나중에 학교에 이제 그 단과대 친구들이 기념식수도 하고 이러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그 단과대 친구들도 완전히 그냥 훅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이렇게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약간 이제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헤쳐나갈 만큼의 어떤 강인함이나 지혜나 이런 걸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거. 그런 시점이 이제 사실 그때야말로 집단적인 힘이 필요할 때인데 사실 선배들 되는 입장에서 잘 다독이지 못했던 것 같고 그 기억이 이제 제일 많이 남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한 15년 이제 그 뒤로 더 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떠나보내기도 하고 건너서 이제 정말 진짜 이렇게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는 길이 계속된다는 걸 아니까 슬프지만 이제 정말 이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슬퍼하지만 포기하지는 않는데 그때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겨낼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한 6개월이 우리 학교 운동 전체를 되게 힘들게 했었고 그거를 못 이겨나간 게 지금도 전 이제 후회는 많이 되죠. 우리 극요. 저는 요즘 좀 고민하고 있는 건 제가 휴학을 했었거든요. 휴학했을 때나 아니면 방학이나 이런 때는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럴 때는 막 열심히 나가고 같이 함께하고 이러는데 딱 개학하고 나니까 제 전공 분야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심도 더 커지고 과제가 뭐가 주어지면 뭐 그것도 되게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23살면 이제 3학년이잖아요. 휴학 한 번 했으니까 그런 부담감도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에서 잊지 못한 죄책감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좀 고민하고 내가 진짜 농성장 들어와서 우리가 서대문에서 여기를 별명으로 출장소라고 부르는데 내가 출장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 거의 출장 상담소 왜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말하기가 편한 거야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열성 터져 죽겠고 막 힘들어 죽겠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것도 근데 욕심이 원래 이제 제일 많은 시절이기도 하고 욕심을 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주요한 게 있고 부차적인 게 있고 선차적인 게 있고 후차적인 게 있는 거라 어떻게 살고 싶냐가 결국은 관건인 거죠. 내가 어떻게 살고 싶냐. 근데 지금 사회 우리나라의 꼴은 어떠냐면 내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적인 삶이라는 게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삶인 거지.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이 엉터리인데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를 딛고 올라가 있는 거야.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진짜 이렇게 머리를 탕 한데 어정어정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랑 나는 이제 정치 토론을 잘해요. 잘하는데 아버지가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한참 말이 없다가 1년에 한 3, 4번 토론하는데 그런데 절대 뒤끝 없어. 우리는 딱 토론하고 나면 끝이야.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러는 거지. 처음에는 이제 아 이제 시민운동한테 이런 거를 다 넘겨줘도 된다. 아, 너네가 굳이 이렇게 데모하고 밖에서 노동운동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 같은데 유럽 같은데 봐라. 시민운동만으로 잘 되지 않냐. 아버지 거기는 유혈혁명이 두 번이나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아버지한테 졌어요. 대체로 안 졌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빠 나는 밥벌이 하면서 돈만 벌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했어요. 너를 먹여 살린 아버지를 뭘로 보냐. 생활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럼 다 뭘로 보냐. 이렇게 딱 하시는 거 제가 진짜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열심히 사는 것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 사람들을 봐야 된다. 이 사람들은 남을 딛고 밟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대학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상적이라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 편안하면 그리고 학점이 잘 나와. 취업문이 이렇게 탄탄대로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친구들을 도와야 할 걸 돕지 않았다거나 같이 막 뭔가 인간적인 시간을 가질 때 나는 그 시간을 포기했거나 그 친구들하고 소통하거나 뭔가 서로 기대서 이 고통을 같이 지고 가는 거에서 빠져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사회에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비정상이죠. 그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성립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10% 20%의 삶을 사는 친구들은 그래서 대체로 보면 말이 잘 안 통해요. 페북에 이상한 글 계속 올리고 우리도 막 교수된 동기들이 막 이상한 글 막 올려요. 내 친구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페북을 끊었어. 자꾸 이제 이상한 얘기 하니까. 근데 그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딛고 올라가는 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하지 않지만 안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욕심과 정상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 그거를 피해보려고 그 파도에서 좀 피해 있으려고 그냥 피해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공부는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하느라고 이 활동을 못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은 좀 힘들어요. 솔직히 몸은 좀 힘들고 고되기는 해요. 근데 힘들고 고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감히 얘기할 수가 없죠. 내가 안 힘든데 힘든 길을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는 걸 뻔히 보는데 아침에 제가 9시 일어나는지 6시 일어나는지 다 아는데 부지런해야 돼 사람은 이럴 수 없는 거지. 그런 것처럼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 나랑 광화문 가자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 살 구석은 이제 아까 사회자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뒷문을 계속 열어주고 내 뒷문을 계속 열어놓으면 곤란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대학생들이고 학생운동 출신들이고 인텔리인데 인텔리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나쁜 특성이지. 뒷문 열어놓는 거? 뒷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점점 좁아져요. 이 뒷문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좋은데 취업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극소수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거지. 내가 이 길을 따라가 봤자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정해놓은 자본이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가 봤자 계속 비정규직의 삶을 살 거라는 거를 계속 헛된 희망을 계속 품는 거죠. 김수행 교수의 자본론 공부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선생님이 지금 성공에 대해서 교양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을 녹취한 게 자본론 공부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취업하는 학생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뚫고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참 마르크스 경제학 그 전문인 노 교수님한테 취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그 학생도 참 그렇긴 한데 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이 지금 취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펙을 쌓는 게 아니다. 그 스펙 쌓아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취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똑바로 만들으라고 요구하는 거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정말 한국에 한 분 남아있는 마르크스 경제학자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일가를 하신 거예요. 쓴 거예요. 정말 조용하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셨었거든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지 이분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다방면에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는 게 맞아요. 결국은 다 운동에 쓸모있게 다 기여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데 쓰이면 곤란한 거죠. 근데 결국은 그걸로 먹고 못 살아요. 문제는. 그거를 운동하는 길에 먹고 사는 길이 지금 같이 있는 걸 보잖아요. 선배들을 보면서. 같이 이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 사업을 하고 독립적인 우리 재정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운동과 경제적인 삶이 따로 있지 않은 거죠. 이거를 같이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여할 수 있고 다른 내가 그냥 따로 떨어져서 내가 직장을 그냥 다니면 내 밥벌이죠. 근데 우리가 같이 만들고 같이 기대어 있는 곳에서 같이 뭔가를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는 게 다른 동지를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이 길이 결국은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 내가 지금은 공부할 때구나. 아 시험 공부다. 수업은 정말 열심히 들어요. 그 시간을 어쨌든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활동도 열심히 하고 보니까 별로 이렇게 취업 걱정 없어 이거. 너 그러면 취업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같이 하는 선배들이랑 이미 이런 먹고 살 문제는 지금 해결을 하고 있어. 이게 딱 얘기했을 때 그 어떤 얘기가 나오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극료가 하는 걱정이 뭔지는 이제 잘 알아요. 왜냐면 내 주변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겪었고 근데 그거를 결국은 같이 풀어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 길에서 이제 이 길과 저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그게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너무 삶에서 분리되어 나오면 친구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광화문 집회에 두 사람 나올 게 한 사람 나오는 거죠. 다섯 사람 나올 게 두 사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안 되고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 길은 본인에겐 계속 이제 끝없이 확인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이제 새털같이 많을 거예요.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하지 말고 같이. 근데 별명이 긍정요저라 긍정요저는 뭐니? 긍정요정. 긍정요정이라서 긍년데 이런 무한 긍정을 가진 이 아이마저도 취업이나 앞길에 대한 고민이 이런 활동을 가로막는 그러한 정도로 이제 고민이 깊다는 게 역사적으로 그치. 지금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또 보여주기도 하네요. 사실 순영 언니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회가 별 필요가 없어요.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다방면으로 말씀을 하셔서 근데 제가 듣기로 언니가 서강대 국문과 논술 1등으로 들어갔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소문이라는 거는 길을 건너서 와전도 되고 불려지고 네. 무슨 제가 모르는 소문들이니까 돌아다니고 있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본 논술 모의고사가 그런 거고 전국 1등이 나온 거고 참고하실 거는 논술이 자리 잡기 전이에요. 근데 원래 벼락치기를 잘 못하고 수능은 잘 나오게 글렀고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안 되거든. 어떤 스타일이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2주 쉬고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암기력이 되게 좋다고 사람들이 자꾸 저를 착각하는데 암기력이 좋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못 외우겠는 건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쨌든 글은 남들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논술 준비를 한 거고 먼저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좀 그게 괜찮았던 거지. 근데 학교 들어갈 때는 자랑 순서인가? 네, 자랑하셔야죠. 학교 들어갈 때는 장학금 받고 들어갔죠. 단대 부수석 들어갔죠. 근데 그 다음 기대 바로 퓨웅 공두박질. 왜냐면 데모 나가야 되니까. 이제 3.0을 이제 겨우 넘긴 점수대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한 거죠. 그것도 근데 친구들은 정말 욕을 많이 했어요. 이 같이 술 먹고 같이 데모했는데 쟤는 왜 3.5가 넘는 거야? 막 이런. 근데 저는 술을 먹고 수업을 빠지 않았다는 거. 빠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끔 지금 뒤에 어디서 많이 듣던 자랑이지. 아니 지금 어떻게 막 오버랩 되지. 제가 근데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극요가 했던 얘기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 뭐냐면 성실한 거는 저도 어떤 분한테서 계속 많이 듣는 얘기인데 성실한 건 못 이긴다는 거. 그러니까 술을 그러니까 제가 4학년 때 특히 5학년 때 우리 학교 그 저는 이제 집행위원장이었는데 저희 학교 대표자들은 정말 저를 싫어했어요. 새벽 4시까지 술을 먹고 제가 집에 가요. 첫 차 타고 8시에 깨우러 오겠습니다. 9시 어디서 회의니까. 그럼 사람들이 올 것 같지 않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쓰러져 자요. 근데 정말 8시에 문을 콕콕콕콕 뜯으면서 대표님 일어나십시오. 정말 나중에는 막 시끄러워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문 따고 들어갔거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집어다가 회의 때까지 회의 장소까지 택시 태워가지고 지금 정말 회의 자리에 이렇게 딱 앉혀놓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이었고 요즘 뭐 제가 돈 걷는 걸로 이거를 지금 발휘하고 있죠. 아, 이 언니가 성실한 것만 있었으면 그냥 별로 매력 없는 언니였을 것 같은데 집요해. 집요한 매력. 이 언니가 성실하고 집요해. 정말 무서운 언니야. 제가 어쨌든 그래서 돈을 잘 걷습니다. 끝까지 받아냅니다. 아,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언니하고도 제가 서울 와서 또 한참 후에 만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언니에 대해서 풍문으로만 들은 게 그러니까 풍문으로만 들으면 안 돼. 못 써. 네, 네. 그 풍문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연구소 출신이나 연구소에서 그 연구위원을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환상이면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제 남편인 박 선생도 연구소 연구위원 출신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선생 만나기 전에 솔직히 박 선생이 쓴 그 영어 칼럼을 보고 그 이름하고 그 칼럼 내용이 머리에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칼럼이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칼럼 내용이 무슨 사회적인 내용이 아니라 비포 선셋을 보고 쓴 칼럼인데 그 칼럼의 핵심 내용은 비포 선셋의 그 남녀 간의 그 모습은 사랑이 아니다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그 관계에서 오래돼서 기억은 또 잘 안 나요. 네, 근데 여튼 사랑이라는 거 자체가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관계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결국엔 믿음과 의리다로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성격상 충동적으로 누구를 만난다거나 뭐 충동적으로 뭘 잘 못해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아, 남녀간의 그 사랑의 본질은 믿음과 의리다 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2000년대 학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게 고리타분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벌써.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게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믿음과 의리를 차근히 쌓을 만한 그런 시간마저도 다 빼앗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썸 탄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썸이라는 게 낭만이고 그럴듯한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썸을 계속 타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의리라는 말이 어느 순간 사실은 그럴 자신이 없어서 못 쌓는 것 뿐인데 이게 되게 고리타분한 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칼럼을 보니까 사랑의 본질을 믿음과 의리라고 하니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박 선생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일종의 풍문들이 연구소 출신들에게 조금씩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니에게 들은 풍문은 뭐가 있었냐면 겁난다. 언니가 아니에요. 안 되셔도 돼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예, 영화를 이제 그 당시 비디오방이 막 생길 텐데 비디오방에 혼자 가서 영화를 보고 오고 그러고 그 당시 있었던 그 월간 코리아의 영화 잡지의 그 걸출한 칼럼들은 다 언니가 썼다는 그런 풍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또 워낙 문화예술에도 조예가 있는 분이니까 여기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나 그런 영상물이 있으면 또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영화 잡지를 시작을 했을 때는 그냥 그 연구소에 이제 있는 일꾼들 중에 그나마 영화를 본 게 저였어요. 그리고 영화로 글을 쓸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근데 제일 이제 이걸 밀어주면 제일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연구소 시절 얘기니까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힘들었죠. 왜냐하면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영화 칼럼을 이제 쓴다는 거에 대한 약간 이제 두려움도 있고 컴플렉스도 있고 그런데 요구받으니까 해야 되고 영화를 보는 건 좋지만 보고 계속 써야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이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 남들이 간 그 앞에 간 한 몇 년을 따라잡는 이 방식이 뭐냐면 엄청난 속도로 이거를 계속 밀도로 따라잡는 거예요. 아침 9시, 그러니까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를 풀로 취재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화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테오 앙겔로플로스의 특별전이 있었는데 이분의 영화가 특징이 뭐냐면 조용해요. 기승전결이 별로 없어. 기복이 별로 없어. 근데 아주 심오하고 철학적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질문, 물음. 그다음에 이제 당시가 그리스가 우리랑 똑같이 파시즘의 시기를 겪었고 내전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민주화 과정에 대한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잔잔해요. 그 민주화의 그 격동의 시절을 어쩜 저렇게 잔잔하게 표현했을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잔잔한데 정말 거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영화를 섭렵해야 되는 거예요. 12편의 이제 영화가 이제 특집으로 계속 상영된 거죠. 근데 저는 알고 갔잖아요. 알고 갔으니까 부산국제영화제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이제 여학생 둘이 딱 이런 여학생 둘이 둘이 막 이렇게 담요 같은 걸 갖고 오더니 탁 이렇게 해서 딱 앉더니 이거 몇 분짜리야? 90분?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넘어서 얘기해 줬어요. 이거 180분짜리예요. 그래서 헉 하더니 뭐 그냥 우리는 보다가 안 되면 자자 이래요. 이제 저는 평론을 해야 되니까 잘 수 없잖아요. 이게 새벽 1시까지 상영되는 영화였는데 보는데 정말 고요한 영화예요. 나중에는 정말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가 나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오누이가 어떤 그 집단으로부터 고립되면서 집에 갇혀요. 근데 밤이 되니까 이 정말 우리 상황이랑 비슷해요. 밤이 되니까 깜깜하잖아요. 고립돼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 테러 분자들이죠. 백색 테러 하는 동네 사람들 중에 그런 무리가 와서 이 집에 막 돌멩이를 막 던지고 그러니까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조용했어요. 그때까지. 다 코 골고 있는데 정말 돌멩이 첫 돌멩이가 날아드는 그 순간 쫙 하는데 정말 코 고는 소리가 뚝 다 깬 거지. 아, 그 뒤로 한 5분 뒤에 다시 코 고는 소리가 네, 저는 못 잤죠. 왜냐하면 다 평론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참 그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리고서는 이제 코리아 영화지를 접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영화를 한 2년 동안 안 보러 갔어요. 왜냐하면 즐겁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내가 계속 얘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자체 머리가 계속 돌아가니까 영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서 첫 취재할 때는 정말 이렇게 막 화면에 이렇게 비춰서 화면 밝아질 때 막 메모하고 까먹을까 봐 그랬는데 나중에는 정말 그냥 이렇게 봐요. 그러고서는 쓰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가는 거죠. 생각해봐야 한 13시간씩 영화 보고 쓰고 영화 보고 쓰고 영화 보고 쓰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뭐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한 고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나중엔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이 친구가 하는 게 지금 몸짓이네 이렇게 보면 조금 한계가 왔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 아 근데 사람들이 보면 자리 깔았냐고 그래요. 처음에 나도 내가 자리 깔았나? 이래서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화예요. 영화. 정말 많은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 뭐예요? 사람의 문제를 그리잖아요. 근데 이걸 영상으로 담잖아요. 근데 영화는 비언어적인 대화가 영상으로 말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음악과 영상과 장면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빛으로도 말하고 물건이 놓여있는 상태로도 말하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으로도 말하고 출퇴근하거나 걷는 뒷모습으로도 말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짓는 표정으로도 말하고 눈빛으로도 말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보니까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자리를 깐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본 그 영화 덕분에 내가 지금 이 비언어적인 언어들을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라고 권하고 싶고 그 이런 할머니 같은 그런 할머니 그런 조폭류나 조폭 영화류나 이런 거를 많이 보지는 마라. 한두 편 볼 수는 있다. 이제 비교해야 되니까 보기는 보는데 그런 영화보다는 선배들이 이제 추천하는 좋은 영화들을 좀 많이 봐라. 그래서 무성 영화를 그래서 많이 보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전환 포템킨이나 이런 정말 초기에 그 영화들. 이제 전환 포템킨은 러시아 혁명 과정을 담기도 했지만 정말 그 영상과 몽타주 기법만으로 그 긴박한 상황을 어떻게 그려내는가, 민중들이 투쟁으로 일떠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담아내는가 이제 눈으로 쫙 보이고 그때 당시 이제 가장 러시아에서 제일 이제 유명했던 쇼스타코비치라는 이 사람의 음악이 같이 담긴 영화 음악으로도 최고고 영상으로도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봐 나가고 그다음에 인내심 긴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도 다 갔다 오시고 먹을 것도 좀 쟁여놓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칠레 전투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칠레 전투는 1, 2, 3부고 각각 합치면 한 7시간 정도 돼요. 그 영화를 다 합치면 그러나 지루할 틈이 없이 달려가요. 1970년대에 아엔데 정권이 어떻게 정권을 잡고 어떻게 쿠데타로 무너졌는가 전 과정을 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알고 있지만 거기 자본가가 파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어떻게 이것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왔는가를 이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 그 긴 3년의 3년이에요. 아엔데 정권은 3년이었는데 7시간 안에 담은 거면 훌륭한 거죠. 요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1, 2, 3부를 한꺼번에 보면 힘드니까 아니면 뭐 같이 수련회를 가서 보든지 근데 그 한 이틀 정도에 나누든지 해서 어떤 이제 행사가 있으면 칠레 전투를 꼭 같이 보기를 권해요. 나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죠 듣다 보니? 언니가 그 영화를 볼 때 평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열몇 시간씩 그렇게 보고 쓰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밀도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는 게 저는 최근에 코리아 현대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 한 3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저의 시간들이 굉장히 느리게 흐르는 느낌이었다면 최근 3년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흘렀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흘렀는데 지난 한 10년보다 더 밀도 있게 산 느낌인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오죽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늙었냐고 그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됩니다. 미모 관리에 아, 미녀 책사인데.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실제 그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여기 누텔라가 저랑 예전에 프랑스에서 만났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 3년 전 사진? 2년 반 전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언니 이때는 참 이뻤네요. 이러는 거예요. 헐. 근데 이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낯빛, 두 번째 볼살. 일단 낯빛이 죽었고 볼살이 들어간 거지. 근데 저. 아 그렇다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뭐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지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엔 그 상황이 지나왔더라고요. 지나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이렇게 공화탄압을 받고 있고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최대한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데 그 지난 3년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근데 깡마르고 이렇게 볼이 홀쭉 들어가고 그래도 빛나는 얼굴이 있어요. 빛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요.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딱 일이 많으니까. 그래도 내가 들어간 회의와 그렇지 않은 회의는 차이가 나고 내가 손을 세서 다른 사람과 함께한 작업하고 그렇지 않은 작업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얼굴을 이제 굉장히 빛나게 보죠. 그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낯빛은 그대로 찰 나 3년이 갔잖아. 그건 그냥 포기하고 대신 이제 건강을 챙기는 건 중요하죠. 저도 이제 건강이 지금 계속 그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야 뭐 애 둘 낳은 엄마고 이제 쓸 게도 하나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 근데 건강은 잘 챙겨요. 젊었을 때 끼니 건너뛰지 말고 그러니까 밥을 잘 먹고 내 몸을 잘 챙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 특히 이제 뭐 살 뺀다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뛰어댕기면 살이 찔 새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족하다. 저도 대학교 때 워낙에 그 학교 학생운동 세력이 정말 없었고 특히 우리 학교에는 데모하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위에 선배 하나 둘밖에 없었어요. 우리 과에 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전체 학교를 통틀어서 뭐 무슨 나 대학교 1학년 때 한청년 출범식을 가면 우리 학교에서 한 200명 정도 갔어요 가기는. 근데 그 중에 100명이 경상대고 50명이 사회대 50명이 인문대 그리고 그 중에 두 명이 법대인 거예요. 뭐 그런 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척박한 곳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죠 저를. 예, 그러니까 얘는 뭐 이상한 애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제 위에 학번 선배가 여러 이제 가정적인 복잡한 문제들과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제가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가장 고민이 많았던 시절에 이 언니가 잠깐 운동을 잠깐 떠나 있었어요. 예,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짜 고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들 속에 있으니까 어느 순간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 내가 학생운동을 계속 하는 게 오히려 운동을 말아먹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쌓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아 운동을 접어야 된다. 내가 학생운동을 말아먹는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법대에서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히려 그 이런 것들의 어려움만 계속 부딪히면은 과연 내가 법대 학생운동을 뭘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절망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선배가 나타나서 저한테 너가 운동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정말 운동이 망하는 거야. 딱 그 한마디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해야죠 하고서는 다시 단순하거든요 제가. 언니 진짜 정말 단순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 모범생은 아닌데 목적이 뚜렷하면 한다니까 그냥. 좋은 거야. 아 그럼 해야죠 하고서는 바로 마음을 일주일 동안 포기까지 일주일 걸렸다가 다시 하기까지 또 일주일 걸린 2주의 시간. 아 근데 그때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 2주가. 네, 진짜로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진짜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 자기 양심과의 싸움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답을 내려준 거죠 그 언니는. 그러니까 네가 그걸 포기하는 순간 정말 망하는 거야. 가끔 욕해주는 선배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실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들도 사실은 학교에서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극소수일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면 99명과 내 한 명, 나 하나가 다른 길을 가니까 굉장히 힘든 거 사실이거든요. 예. 저는 솔직히 선배님들이 뭐 학생의 경험이라든지 뭐 교직 경험이라든지 소무임 경험이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실무 경험이나 아니면 실무 경험을 넘어서서 동지를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막 하잖아요. 그 경험들이 토대가 돼서 사회에 나오고. 근데 저는 대학교 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전 학생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회를 해본 적도 없고 학생회 간부를 해본 적도 없고. 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를 저도 5년을 다녔는데 마지막 세터를 갔을 때 예비역들은 이제 학생운동 그러니까 법대 자체가 학생운동을 안 하니까 예비역들이 지들끼리 놀아요. 후배들 안 챙기고 방 하나 잡고 양주 마셔가면서.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양반들 말부터 안 되는 건 1학년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봐온 거고 나는 나대로 새내기들을 챙기겠다 졸업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동아리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선배들이 고은아 오랜만이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막 불러요. 하고 내가 아, 저 후배들하고 또 새내기들하고 놀 건데요. 아이,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술 한잔 하고 가라. 가야지 어떻게 술 한잔 하러. 나 가면은 첫 마디가 뭐였냐면 고은아 네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리고 그 얘기랑 그리고 또 하나는 너가 정말 멋지게 살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가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는 진짜 멋진 친구인 것 같다. 정말 너가 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너밖에 없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정말 활동에 히읗자도 안 하고 점 하나도 안 하는 그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 그게 그때 그 세터에서의 그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그 5년의 그 대학 생활에 그 학생 운동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다 보상받는 기분인 거예요. 그리고 3년에서 4년 차로 넘어갈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도 느꼈어요.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처음에는 얘가 이상한 애였는데 다음엔 얘가 신뢰할 수 있는 애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고생하는 건 다 알아줘요. 나중에 다. 그러면 우리 시간도 많이 깊었는데 마지막에 소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니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죠. 여기 오기 전까지도 과제 시달리고 왔거든요. 그 마음 알아. 나 독후감 계속 쓰고 데모 나갔거든. 근데 아까 일부에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거기서 이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짜 미래 생각. 엄청 고민 엄청 많이 돼. 진짜 현실적인 별로 지치니까 경제, 뭐 공부, 취업 이런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 딱 듣고 나니까 그런 것들 좀 정리가 되고 또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이렇게 개열 좀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선배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긍휼이랑 조금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역시 먼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더 갈피가 잡히고 고민도 덤으로 해결했고 해서 네, 좋았어요. 띠동갑 친구 먹는 걸로 띠동갑이더라고. 저는 이제 2년 정도 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얘기 듣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 그렇죠. 맨날 혜원이를 통해서만 이름 만났지. 근데 이제 정말 고마워하는 거는 정말 극소수예요. 저도. 저희 학교에 저 하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대충 범하는데 분위기가 보이니까 왜냐면 저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학생회나 아니면 뭐 조교 교수님들 다 목사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힘든 것도 있어요. 아 이걸 내가 이 애들 다 짊어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거기에서 이제 가운데가 돼서 그 학교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활동을 하나 하려면 학교 측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고민 중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좀 그 극소수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다른 친구들 되게 극소수였을 거고 일 거고 앞으로도 그 친구들도 이제 여기 와서 저처럼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야 하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앞에 부분만 좀 들어라 이렇게 학생운동하는 그 연대투쟁이나 그런 것 좀 같이 들을 친구가 좀 생기면 그때 듣게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듣고 보고 경험한 바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저희는 언니보다 더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그 들으면 생각이 든 게 그거였어요. 왜 대학 선배들 대학 가면 바꿔줄게 가자 이러잖아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학생이잖아요. 알바 해봤자 얼마 모르겠어요. 근데 밥 사주겠다 뭐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뭘까 계속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걸 좀 생각해보니까 그건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선배라도 사주는 거죠.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아 이것도 되게 가서 얘기해 주면 정말 좋아하겠다 그 생각 들고 연대투쟁 얘기도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 들고 되게 뭔가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없으니까 언니의 마지막 말씀?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았다. 원래 1시까지 해요. 그래야 편집하면 1시간 한 10분 15분 나와요. 독하다. 나보다 독하. 팟캐스트 기본이 이 2시간이에요. 네. 일단은 뭐 얘기를 이제 소감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그냥 시작한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주변이 아까 안개가 걷어진다고 한 것처럼 안개가 쫙 한번 걷어져요. 근데 그거를 밀어내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다음 거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가게 돼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학교 안에서가 처음이 힘든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민중이라는 거인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효수님 이선희 투쟁이었어요. 그때 이제 6월 달에 월드컵 하고 나고 사건은 터졌는데 집중이 안 된 거죠.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청년회에 있었고 대학 졸업하고 막 그 다음 해니까 하면서 뭐를 했냐면 그냥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다음 카페.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 몇 명 가입하겠니 이랬는데 언젠가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됐을 때 사람들은 모을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카페를 만들어 놓기라도 하겠다. 자료라도 모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400명이었어요. 한 그러니까 8월, 9월, 10월까지 400명. 그런데 11월 되면서 이제 이게 탕탕탕탕탕 터지기 시작하면서 3만 명까지 갔어요. 카페 회원이.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기대를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년회 회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고 가서 이제 저거를 정모를 때린 거지 집회에서. 근데 처음에 3명 왔어요. 아주 역시 힘든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집회 때 200명이 왔어요. 그 카페에서. 카페 이름으로 명찰 달고 잃어버릴까 봐. 왜냐면 우리를 믿고 나왔는데 집회 현장에서 잃어버리거나 다치면 곤란하잖아요. 저 명찰을 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진짜 저는 카페 닉네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난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요구가 똑같잖아요. 공식 사과해라. 개정해라. 소파 개정해라. 근데 이거는 갈 때가 명확한 거예요. 미대사관.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거는 그때 이제 집행부 운영위를 같이 맡았던 친구들이 누나 갈 거예요 진짜?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냐면 정경들이 앞에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뚫고 진짜 미대사관 갈 거냐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데모 몇 번 나오니까 알겠는 거지. 진짜 뚫을 이 지도부의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거를 이 친구들이 이제 감으로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누나 정말 뚫을 거예요? 와.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 거기서 나도 모르겠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는 거야. 정말 뚫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경들이 그냥 속수무책.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대중이 막 난동을 피울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고도의 분별력을 가져요. 그 앞에서 지도부가 다 그 곳곳에 다 들어가 있고 결국 그 정말 그냥 미대사관 에어쌌지 어떤 그 뭐 미대사관의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10만이 그냥 둘러쌌죠. 정말 아 이렇게 정말 민중이라는 거인이 이렇게 그 촉진자들에 의해서 깨우는 목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제 목소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제 정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정말 함성을 지르는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 안에 있었고. 그 한두 명으로부터 시작한다. 세 명이 200명 된 거잖아요. 카페에서 오프라인 정모를 나온 그 사람이 결정적 시기에 민중들을 움직여요. 나와요. 학생 안에서도 세월호 집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학교에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 20명이라도 나올 거예요. 하길 바래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곳에서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이 사람들 활동가들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다 발판이 되고 앞으로 나간다. 결국은 거대한 물결과 만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게 이제 남고 아마 이제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또 남고 그걸로 이제 또 앞으로 나가고 그럴 것 같아요. 창창하니까. 체력도 좋잖아. 와, 체력이 제일 부럽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수.